was gonna be okay. But I miss you more and more. And I'm still waiting for you. So listen. 요즘 많이 야위 날 보면 친구들이 말해 yeah. 너 같은 애 다시 만나지는 말래 날 왜 흔들어 놓고 또 울려 놓고 받지 마 그 한마디 나보다 좋은 사람 만나 그래 나 또 바보같이 술에 마취돼 너의 번호 눌러 내 목소리는 떨려 난 벌써 아무 말 못하고 눈물만 흘려 근데 너 또 왜 울고 있어 바보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아직 사랑하는데 Memories are beautiful I never let you go Love.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아직 사랑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버린 girl 절대 잊지 못하는 girl Please come back to me girl One love One love The memories are beautiful Always be my girl Oh, 너의 생일 내 맘과 달리 조금만 선물밖에 할 수가 없었어 그런 내가 싫었었어 너는 내게 고맙다며 눈물을 흘렸어 애타게 부르는 간절한 내 맘이 어느새 내게 전해지가 너 또한 그 맘이 예전과 같다면 이제는 말해줘 사랑한다고 날 두고 다시는 내 곁을 떠나지 않는다고 제발 Do you want love? 내가 어떻게 해야 돼 And I want love 아직 사랑하는데 Memories are beautiful Never let you go yeah, that's right. Do you want love? 내가 어떻게 해야 돼 And I want love 아직 사랑하는데 I just wanna be with you girl. 잊지 못하는 girl Please come back to me girl One love Always be my love. Yeah, here we go. One love. Yeah. Memories are beautiful. Always be my girl. Always be my girl. One love. One love. Come back to me. The memories are beautiful. I don't wanna ever say goodbye. Memories are beautiful. 바보같이 흘리고 있는